안녕, 네 목소리에 분명할 전의 존재. 참 신기한 일, yeah. 내 이름 불러준 그 순간에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을 때. 그래, 이걸로.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너를 겪으니 영화를 보더라도 한강을 걷더라도 가사를 쓰더라도 네 생각이 나더라고 혼자 생각해야 돼 버틴 못 깨버렸고 없어 불안해 안 실존해버렸어 고마워 난 너 때문에 안 지쳐 고마워 난 너 때문에 안 지쳐